제대로 건드렸어 you 또 뒤로 숨어서는 typing 너무 쉽게 보였고 그만 더 들어댈 timing yeah. 드러내 real name 가짜는 걸러내 try break it it's gone 왜 나를 찾아보다 밤새 가짜 인정해서는 너무 관심 서둘러 숨겨봐도 잘라낼 거 proof 거짓 변명 따윈 던져 to the roof Lemonade Taste like lemonade 휘저 안한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한 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Taste like lemonade 휘저 안한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Taste like lemonade 짜릿한 지 everyday 삼켜버려 got me feeling good 달려갈 like 소금차 무대를 터뜨릴 like cherry bomb Cherry bomb 퇴근하자 나의 regular You can catch me cause I don't wait Hold up 듣고 싶겠지 Like me 절로 듣겠지 Bye me 네가 아무리 copy 해도 영원히 Bye me I just spit yeah. I don't quit No no yeah. No counterfeit No way 가리 흉내 못 내 day night 안달이 나겠지 다 타올래 my juice 약한 너와 달리 굳건 I'm my crew I'm sipping all day 다음 날 Mr. Ray 교체 내 눈에 Lemonade Taste like lemonade Feature on a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Lemonade.